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 외롭게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6년차 채식인 박은주가 풀어드립니다. 채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11일 채식을 시작한 6년차 채식인 박은주입니다. 2013년 쌤이라는 닉네임을 혹은 그런 이름을 가진 채식인이 vegfriend.com이라는 사이트에다가 짤막한 질문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고기를 실수로 먹은 적이 있으세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최근에 고기를 실수로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성분 체크를 했을 텐데 그때는 배가 너무 고팠던지 성분 체크를 소홀히 했던 것이죠. 정말 난감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요. 지금도 그 고기를 먹은 실수를 생각하면 스스로 차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쌤이 이 질문을 작성한 vegfriend.com이라는 사이트는요. URL로는 vegfriend.com 주로 영문으로 작성된 전세계 채식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 사이트입니다. 채식인들이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쌤의 질문에는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그 쌤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중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실수로 고기를 먹은 경험, 채식인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쌤이 글에 달린 여러 가지 채식인들의 댓글과 함께 채식인이 고기를 실수로 먹었을 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 채식인이 실수로 고기를 먹게 되는지 댓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음식을 먹을지 말지 급하게 판단해야 했을 때입니다. 댓글 중 하나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작년에 제 동료 중 한 명이 쌀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동료가 그 쌀과자가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동료한테 들어보니 그 과자가 채식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종종 마주할 수 있으시겠죠? 가령 식당에 갔을 때 보통의 채식인들이라면 이 음식이 어떤 원료로 되어 있는지 동물성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종업원들에게 체크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자세히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식당의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채소가 들어가요 라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옆에 뭐 동료라든지 친구가 있을 때 주문을 빨리 해야 할 때 성급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수로 성급하게 판단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주문한 음식에서 고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소홀히 해서입니다. 줄리라는 분이 쌤의 그 글에 댓글을 달았었어요. 지금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채식버거라고 생각한 버거를 먹었어요. 매지버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매지버거를 입에 딱 문 순간 그 버거에 고기가 들은 걸 알고 정말 역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까지 찔끔 났더라고요. 그때 저는 식당에 있었는데요. 정말 좌절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매지버거라고 표시되어 있는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줄리라는 분의 사례에 따르면 줄리라는 분은 메뉴판에서 매지버거라고 적혀있는 메뉴를 발견하고요. 원료들이 거의 다 채식 원료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겠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메뉴판에 써져 있는 음식 중에 원료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메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보면 동물성이 실제로 들어있을까 그렇게 의심도 안 되는 그런 음식에도 동물성 원료, 뭐 분유라든지 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대부분 채식인들은 슈퍼마켓이라든지 음식점에 갔을 때 원료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성 성분이 들어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런 질문을 생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 그리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분 체크를 소홀히 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원료를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락시미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 식당에는 베지터블 파스타라고 써져 있는데요. 원료도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니 엔초비라고 제가 모르는 원료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엔초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또 베지터블 파스타라고 되어 있길래 그저 저는 그 음식이 채식인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엔초비가 생선이더라고요. 밥 먹고서 엔초비를 기숙사에 와서 사전에서 찾아본 후에야 엔초비가 생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좌절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판단해야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분 체크를 소홀히 했을 때, 세 번째는 원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이 밖에 제가 초보 채식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덧붙여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동물성 음식이 충동적으로 먹고 싶어서입니다. 음식에 대한 좋은 추억들은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배고픈 많은 이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만두집에서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가 사온 통닭을 가족들이 둘러앉아 TV를 보면서 먹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이라는 것은 허기뿐만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처한 좋은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음식을 충동적으로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먹는다면 초보 채식인들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게 고기를 먹게 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채식인이 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저는 회사 일정으로 중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정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제가 채식인이 되기 전부터 아주 친했던 중국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요. 그 친구와 만나기로 한 음식점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먼 곳에서 온 저를 대접하겠다고 미리 음식점에다가 음식을 다 시켜놓은 것이었어요. 2인분을요. 그런데 그 저를 대접하겠다고 시킨 비싼 음식들이 모두 고기였습니다. 고기볶음, 고깃국 등등이요. 그 친구는 저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시켜놓은 것이었는데 아쉽게도 사소한 야채볶음도 하나도 시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이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가 채식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경우 그 친구가 이미 주문해서 식탁에 오른 음식 모두를 거절하는 셈이 되고요. 또 그렇다고 그 친구의 체면을 세워주자니 고기를 피하고 있었던 저의 심장이 마구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런 약속 전에 만날 사람에게 미리 제 자신이 채식인이라는 것을 말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 그 친구의 면을 생각하면서 제 젓가락으로 스스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고기가 입에서 씹히는데 정말 너무 끔찍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딱 한 점을 씹은 이후에 결국 밥을 따로 시켜서 점심을 많이 먹었다는 핑계를 대고 고기와 함께 사이드로 볶아져 나온 버섯볶음을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와의 그 식사 이후 2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그 친구에게 사실 제가 그때부터 채식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으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 친구도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건 음식이 아예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끼니를 이어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오마이뉴스라는 신문사가 있죠. 그 신문사에는 2017년 4월 6일 조수희 기자가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 에세이의 제목은 3년 채식생활 남미에 가서 무너졌다. 채식주의자의 무덤 중남미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희 기자의 개인 경험담이었는데요. 저자는 페스코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하기 힘들다고 익히 소문을 들은 중남미 배낭여행을 위해서 저자는 고기를 빼고 요리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스페인어로 달달 여행 전에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3박 4일 칠레의 어느 한 국립공원으로 트레킹 갔을 때 찾아왔는데요. 그때 3박 4일이 좀 긴 여정이죠. 결국에 3박 4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가져온 식량이 모두 바닥이 났고 이미 그 기자님은 허기가 질대로 진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군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식량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눈 딱 한번 감고 먹었다고 하네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먹고 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단 살고 봐야 했다. 먹지 않으면 정말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발을 헛디딜 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veggiefriend.com에 샘의 그 질문에 달린 댓글을 위주로 채식인이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에 덧붙여 제가 흔히 채식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특히 초보 채식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더 덧붙여봤습니다. 채식인들은 정말 다양한 동물성 식품에 둘러싸여서 살기 때문에 자칫 주위를 소홀히 했다가는 특히 혼자 먹지 않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산품에서 동물성 원료를 실수로 접할 기회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런 동물성 식품, 특히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드는 감정은 낭패감일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다들 비채식인이든 채식인이든 우울한 감정이 들잖아요. 저도 비채식인일 때에도 이런 음식에서 오는 낭패감을 종종 느끼곤 했는데요. 그 베트남 국수나 쌈에 나오는 고수풀 있잖아요. 중국어로는 샹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향초가 정말 먹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학할 때마다 매번 종업원한테 무야오팡 샹차이 그 고수를 절대 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종종 그 말을 당부하지 않고 소홀해지는 때가 되면 그 고수풀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진 음식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음식 자체에 굉장히 흥미가 급격히 떨어질 정도로 낭패감과 우울함에 시달렸는데요. 채식인이 고기를 실수로 먹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와 비슷할 것 같네요. 먹기 싫은 음식을 실수로 먹었을 때 드는 느낌 말이죠. 그 다음에 드는 감정은 죄책감일 것입니다. 동물권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실수로 고기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행동이 자신의 가치관과 반하는 음식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이 반대하였던 동물 착취의 행동에 의도치 않게 동참하였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건강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은 자신이 먹고자 하는 식단을 고수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다소 우울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고기를 먹었을 때 드는 감정은 정말 우울한 그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식인들은 고기가 더 이상 음식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태인 데다가 또 고기를 실수로 먹은 데에 대한 그런 좌절감도 좀 커서 또 고기를 보면 크게 비위가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좌절감이 들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 나는 고기 먹었으니까 더 이상 채식인이 되기는 글렀어 라는 등 포기를 동반한 좌절감이 먼저 마음속에서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감은 훌훌 털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 초보 채식인 뿐만이 아니라 10년차, 20년차 채식인들도 실수로 동물성 음식이 들어간 음식을 모르고 먹은 에피소드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채식인들에 둘러싸여 육식이 또 너무 흔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성 음식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려고 무진정 노력을 하는데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도 있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는 순간에 직면하면 사실 그 실수가 피치 못한 것을 스스로도 인지했음에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좌절감과 우울함에도 난 더 이상 고기를 먹었으니 채식인이 될 수 없구나 이런 포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채식이라는 것이 또 금욕 같은 행위도 아니고요. 채식은 금욕이 아니라 노력을 동반한 즐거운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감시자가 되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또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 정도 선에서 그 실수 그리고 그 상황들을 어떤 해프닝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는데 만약에 그 실수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스스로의 채식인의 내공이 되는 것이죠. 만약 아까 그 오마이뉴스 사례처럼 채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잠깐 육식을 할 수 없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다음에는 간식을 충분히 싸가야겠구나. 혹은 그 지역에 방문하기 전에 채식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충분히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그 스스로 원료 체크를 소홀히 해서 동물성 음식을 먹게 되었다면요. 가령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과자들이 대부분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거는 동물성 원료를 쓴 음식 혹은 과자이구나 라고 스스로 기억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관리하는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원료를 추정하지 말고 꼭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보자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겠고요. 또 사전에 구글이나 여러가지 네이버, 뭐 다음 이런 사이트에서 혹은 블로그에서 충분히 자료를 찾아서 사전에 어떤 음식이 채식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서 가령 어느 식당에 가서 채식인인 것처럼 보이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것이 동물성 음식이었고 종업원조차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고기를 먹은 상황이면요. 일단 그 식당은 좀 피할 수 있을 것이고요. 차후에요. 혹은 다음에 그 식당을 꼭 방문해야 한다면 미리 전화를 걸어서 음식점과 통화하여 충분히 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채식에 걸맞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조사는 항상 도움이 되는 해결책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보 채식인들에게 동물성 음식은 아직도 강렬한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의식이 바뀌면 입맛도 바뀝니다. 이 입맛이라는 것은 학습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책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아직 어떤 특정 음식이 조금 땡기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채식인 수절에 순대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그 음식을 좋아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순대를 좋아하던 요인은 쫄깃쫄깃한 당면 그리고 씹히는 고소한 맛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생각해보니 김말이가 있었어요. 그 후로는 순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또 만두 같은 경우에 종종 학생 때 먹곤 했는데요. 저는 그 만두피와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의 조합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만두들은 대부분 고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만두를 좋아했는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얇은 만두피가 흐물거리는 느낌이 좋았고 또 두부의 고소함 그리고 역시나 당면의 쫄깃함 또 간장간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음식을 시중에는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그때 제가 직접 만두피를 사다가 채식 만두를 해 먹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중에 파는 만두들에도 그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조금씩 그렇게 자신이 좋아했던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음식을 어떻게 대체할지 채식의 원료로 비슷한 맛을 낼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채식 생활에 또 다른 맛을 찾아가는 것도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채식은 고기를 안 먹는 싸움 혹은 고기를 안 먹는 도전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식은 조화로운 식단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실수로 동물성 음식을 먹게 되었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의 실수를 그리고 그때 처했던 상황들을 반추하면서 앞으로는 더 잘 능숙하게 채식 생활을 해야겠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팟캐스트 녹음을 마칩니다.